글자로 맺어진 인연에 이별이라는 그림자가 그리웠어. 너무나 그리웠어. 네 모습이 투영된 내게 준 모든 것들이 낯설고 투명해. 울리는 전화벨 소리 자존심에 묻고 물어 결국 받았네 수박이. 시간이 흘러 밤이 새도록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아 계속 휘말리는 정정만이. 되돌아가지 못하게 버리지 못하게 날 두고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도 소용없다고 날 위한 거라고 사랑해 나 행복하라고. 내 사랑은 한나바람이 아니야. 늘리기로 뭉친 너의 침묵 굳센 믿음과 사랑이라 여겼던 겹겹이 쌓인 우리 마치 모래성 불신이라는 파도가 밀려 휩쓸려 흔적 없이 사라져 미쳐 지쳐 쓰러져 이미 모퉁이를 돌아버린 내 맘 널 볼 수 없게 쌓여가는 담 붙잡아도 이제 소용없다고. 돌아가지 못하게 버리지 못하게 너를 향해 가는데 no way 어떻게 나를 떠나가니 no way 마음은 너를 향해 가는데 no way 어떻게 나를 떠나가니 no way, no way.